어디로 가는지 알 듯하지만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네. 많이 힘들겠지만 많은 아픔도 있겠지만 주위를 둘러보며 세상 모든 게 내비친 걸 흩날리는 꽃잎 한 네가 봤던 이 세상을 보여줘. 출렁이는 바다야 나를 꿈꾸게 해줘. 이글대는 태양아 네 열기를 나에게도 심어줘. 쏟아내리는 비야 나를 흠뻑 적셔줘. 날리는 꽃잎 하나 꿈을 꼭 이루고파 훗날 이뤄낸 성과가 나를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해. 가끔 내가 지칠 때면 너가 부럽기도 해. 자유로운 자연의 운명 하루는 햇빛 또 다른 하루는 몰아치는 비바람. 정처 없이 떠다녀도 향기는 낭비 마라. 나 역시 닮아갈게 또 끊임없이 갈망할게. 더 음악이 이끄는 대로 내 생을 담아갈게. 남들은 말하지 힘들 거라고.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라고. 많이 힘들겠지만 상처도 받겠지만 간직했던 꿈들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데. 흩날리는 꽃잎 한 네가 봤던 이 세상을 보여줘. 출렁이는 바다야 나를 꿈꾸게 해줘. 이글대는 태양아 네 이야기를 나에게도 심어줘. 흩날리는 꽃잎 한 네가 봤던 이 세상을 보여줘.